가슴 속 너만 비울 수가 없구나. 안녕이란 한마디 남기고 간 사람아, 오늘도 넌 채우고 또 비워본다. 너가 나와 술 한잔 해주라. 내가 사랑한 그녀 남기고 간 사랑아, 오늘도 너의 그리움을 마셔본다. 너가 나와 건배 좀 해주라. 나의 슬픈 로맨스